비성이 하늘에 떴어. 우주의 별나라 내 세상 됐어. 광명성 빛나는 푸른 저 하늘, 낮에도 밤에도 우러러 봐. 추운 눈보라 후회가 없고 달려온 행군길 보람도 크고. 빛나고 저 별의 앞날을 밝게 씌어서